바닥은 몰라도 꼬매기 싫은 내 맘 허이하나 가야나 가야만 한다면 잡진 않겠어 언젠간 떠날 님이니까 비야 내려라 바람아 불어서 님의 별이 떠나나 Let's go.